I love the way 내 맘을 감싸 안아 채우고 있어 저는 몰랐던 It just comes automatic 아주 작은 몸짓에 감각들이 움직여 It just comes so natural It just comes automatic 매일 기다리던 환상에 어느새 내 심 장은 숨 쉬고 있어 내게 잠시 흐트러진 소리가 너를 다 사랑이란 진실을 모두 말하게 돼서 따뜻한 이 velvet skin 빛을 살짝 앉은 lips 비에 젖은 듯한 eyes 모두 아름다워 Sugar rush 너무도 자연스레 멈춰서 있어 내게 눈을 감았다도 다시 떠봐도 이미 깊게 빠진 꿈처럼 날 깨울 수 없어 따뜻한 이 velvet skin 빛을 살짝 앉은 lips 비에 젖은 듯한 eyes 모두 It just comes automatic